라오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지역 연단 상회의에 참가한 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이 26일 라오스, 타이의 외무상들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담화들에서는 쌍무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경제 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됐습니다.